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괴뢰패당의 사드 배치 강행 책동을 반대하는 100일 촛불 집회가 20일 경상북도 성주에서 진행됐습니다. 성주군 주민들과 김천, 대구 등지에서 모여온 시민들 900여 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